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언 어브저버가 최근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은 인민생활 향상에로 지향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 조선이야말로 인민의 모든 권리와 존엄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라고 찬양했습니다.